아직도 내 옷장에 네 향기가 남아있어. 안고 싶어 보고 싶어 여전히. 미안해 자존심이 내 두 눈을 멀게 했나봐. 맺혀있던 네 눈물을 못 봤어. 이제와 내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을까. 그땐 얼마나 네가 아팠을까. 다시 돌아가고 싶던 맘도 내 욕심이겠죠. 행복하길 바래 네 이름처럼 그대 이름 부르고 싶어. 슬픈 영화 책을 귀보단 이 노래를 불러요. 이젠 다시 부르기 힘든 그대 이름을 불러요. 눈물 없이 부르기 힘든 그대 이름을 불러요. Yeah. 그때 뭐가 그리 힘들었는지 이제 와서 기억해보니 지금보다 나았었을 듯해. 네 이름만 들어도 무너지는 내 하루를 보니 너의 존재 자체 내게 생각보다 중요했었을 듯해. 해 떴었을 때도 술을 붓고 너의 빈자리는 메웠었을 때야 잠이 들죠. 애를 썼어도 내 꿈속도 너의 작은 두 손이 잡히질 않아. 네 이름을 크게 불렀다면 뒤돌아 봤었을 듯해. 네가 내게 괜찮다는 말만 슬픈 영화책을